지난 3월 12일 금요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 방송에서 뉴스를 들었는데 그 후로는 어딜 가나 들판이나 산길에서나 사람들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았을 사람들, 나란 일 한다는 사람들이 한 번도 진심으로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 나란 일 걱정을 하고 있는지 화가 나서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혜입니다. 미국의 케네디라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죠. 국가가 날 위해 뭘 해줄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를 생각하라. 네, 미안하지만 그건 미국 그 나라 사정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요, 이 어진 사람들은 받은 것도 별로 없이 참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위합니다. FM 영화음악, 오늘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그런 나라, 아니 진정 원하는 세상을 꿈꾸면서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상해봐요. 국가라는 구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지도 않고 죽을 일도 없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날 몽상가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소용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탐욕을 부릴 필요도 없고 굶주릴 필요도 없고 인류애가 넘쳐나요. 세상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존 레논이 부른 Imagine. 오늘 FM 영화 음악 첫 곡이었습니다. Killing Fields라는 참 희한한 영화 속에 삽입이 됐죠. 예전에 고혜원 씨 신청하셨고 정혜성 씨도 신청하신 곡입니다. 아, 고혜원 씨는 삶은 인내심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아, 참는 것이 삶이 아닐까요? 라고 하시면서 이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정반대의 상황에 제가 이 곡을 들려드렸네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요즘에 마구마구 분출하는 지금 이 이미지를 들려드렸는데 경북 영양군의 박은식 씨가 온 나라가 칙칙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 표정이 너무 굳어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많이 웃고 왁자지껄 떠들고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예, 분위기 전환은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참 이 김에요. 서로 이렇게 꾹꾹 눌러뒀던 것들이 다 터져나오는 마치 막 분출하는 이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하지 못한 때 이야기들을 다 광장에서 해내고 다만 이때 이것을 어부지리격으로 무슨 당리당력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중심 혹은 처음에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오늘 FM영화음악 첫 곡을 들려드렸어요. 자, FM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주소가 www.imbc.com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저희 우편 번호는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 저희가 드리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EMI에서 제공하는 영화 주제곡과 삽입곡의 모음집입니다. 팝스 앤 시네마 앨범인데요. 여기 이 선물 외에도 저희가 조그마한 청취자 초대 시사를 준비를 했는데 집으로 선생 김봉두를 잇는 감동 드라마라고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9살 인생, 훈훈한 소녀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3월 22일 월요일 저녁 밤 9시 10분에 서울 강남역 주공공이 1관에서 있습니다. 청취자 초대 시사, 저희 시사 신청하는 게시판에다 올려주세요. 자, 저희 게시판은요, 모든 이야기든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도 한계를 긋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문을 보면 이렇게 섹션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저희는 섹션이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적어주시고 거기에 영화, 음악 신청도 해주시고요. 또 영화에 이르는 길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으면 참 좋겠죠. 서울 종로구 신영동의 김재균 씨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코요테 어글리의 삽입곡. 자, 이 저희가 준비한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 그 안에도 이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MF의 Unbelievable. You're unbelievable. 민동현의 DVD 난담. 네, 영화 감독 민동현 씨 모시고 DVD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순서입니다. 자, 참 심상치 않은 한 주를 보내고 나서 우리 민동현 감독은 어떤 영화를 골라오시고 어떤 DVD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머리를 삭발을 하셨어요? 아니요, 삭발은 아니고요. 예, 그냥 짧게. 예. 예. 예, 세상도 뒤숭숭하고. 네. 마음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예. 항의의 의미로 어떤 그런 삭발을 하신 줄 알았던 건 아니고 혹시 예. 미용실에서 의사 소통이 잘못돼서 그렇죠. 아, 예. 그렇군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자, 오늘 DVD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요즘 그 많은 분들이 그 뭐 세상도 뒤숭숭하고 네. 마음도 별로 안 좋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 맞는 영화가 뭘까 네. 하다가 그 스파이크리 감독의 똑바로 살아라 네. 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 제목도 그렇지만 일단 뭐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똑바로 살아라. 1989년작인가요? 상당히 오래된 작품이죠. 그런데 예. 뭐랄까 이 영화는 그야말로 앞날을 예견했던 것 같은 그런 영화였어요. 예, 그죠. LA 폭동 사건 전에 예. 또 만들어졌고. 네, 예. 영화 속의 내용이 마치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떠올렸던 그런 예. 기억이 있는데요. 자,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말씀드린 대로 1989년에 제작됐는데요. 네. 그 뉴욕 브루클린의 할렘가를 배경으로 그 사소한 다툼이 인종적인 그런 어떤 큰 사건으로 그 불거지는 그런 네. 하나의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고요. 네. 그 이탈리아계 푸에르토리코계? 네, 푸에르토리코계요. 예, 네. 그다음에 한국계, 유대계, 그리고 흑인들이 여러 인종들이 사는 어떤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파이 베산트 지역이라는 데서 네. 그 이태리인인 쌀이 피자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집에서 이제 흑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피자집을 경영하는데 네. 항상 이제 가게 벽면에 흑인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백인 스타들만 걸어놓는 것에 예. 거기 단골 손님이 한 명이 뭐 흑인 스타는 왜 없냐 말콤 엑스나 뭐 이런 사람도 좀 걸어달라 네. 이런 사소한 분쟁이 이제 그 있던 살이라는 그 피자집을 배경으로 네. 흑인과 백인과 그 네. 각종 인종들 간의 어떤 분쟁으로 일어나게 되는 얘기를 네. 그 피자 배달원인 무키를 주인공으로 해서 매우 잔잔하게 그리고 예. 또 여러 인물들의 그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흑인 지역에서 장사를 사업을 하는 이탈리아계 그 백인들이 그 흑인들을 끊임없이 멸시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인정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돈을 버는 그 근원이 되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 거기서 인종적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한국계 한국말도 들을 수 있었어요. 네, 거기 그렇죠? 한국인 상점이 또 나오는데 네. 똑같이 이렇게 나쁜 이미지로 또 읽히고요. 네. 네. 네. 근데 또 그게 영화가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닌 게요. 또 쌀이라는 사람도 네. 나름대로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종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뭐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스파이크 리 감독하면 상당히 뭐랄까 아주 그야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강하게 표출하는 그렇죠. 방조라고 그런 감독이잖아요. 할 수 있죠. 예. 네. 요즘은 좀 잠잠한데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스파이크 리 감독의 이름이 영화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오르내렸거든요. 예, 예. 예. 어떤 감독인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예. 57년생이고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뮤지션인 그 빌리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문학 강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 뉴욕대학교 영화과 졸업작품인 그 조의 이발사가 네. 아카데미 영화제의 학생 영화상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그의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인데요. 이 영화에 또 특이하게 아버지인 빌리가 이제 네. 영화 음악을 또 맡고 있고요. 아, 모베터 블루스란 노래도 그 빌리란 분이 또 작곡을 했던 거네요. 네. 예. 그, 그 이 스파이크리 감독을 좀 특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좀 전해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1990년도에 깐느 영화제에서 네.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가 네. 똑바로 살아라를 제치고 이제 그랑프리를 탔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자회견에서 스파이크리가 빈 벤더스가 우리 동네에 와서 맞아 죽어도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진적인 생각과 네. 급진적인 발언을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많이 읽히죠. 예, 그런가. 그러니까 예. 그 당시 까네 영화제 심사위원장인 빈 벤더스였는데 예, 예. 당시에 똑바로 살아라 그 영화가 까네에서 대상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는 강력하게 또 그 주변에서도 많이 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미적지근하게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가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당시에. 예, 그리고 또 뭐 스파이크리 영화가 이제 메이킹 여기 서플로 들어있는 메이킹을 보시도 알지만 예. 주로 동네 주민들하고 찍기 때문에 네. 예, 동네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할 것이다. 이런 네.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서플에 그런 동네 주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비디오 그러니까 부록에? 매우 가족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그 DVD 부록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 하나의 디스크로 되어 있는 것 치고는 193분이나 되는 그 서플먼트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부록 자체가 193분이에요? 예, 부록이 193분이죠. 영화보다 네. 더 많죠. 네. 네.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메이킹 다큐예요. 네. 근데 메이킹 다큐가 그 특이할 만한 점이 이 영화사가 독립 영화사가 있거든요. 이름이 좀 복잡한데 그 40 Acres and the Mule Film Works라는 네. 그 나름대로 그 독립 영화 제작사가 네. 이제 스파이크리가 갖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함께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한 동네를 이제 물색을 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세트를 네. 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진짜 할렘의 동네를 하나 구해가지고 네. 그 주민들에게 그 여기서 촬영을 좀 하게 해달라는 허락을 받고 그래요? 그 주민들 일부는 출연도 하고 네. 그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정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동네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어땠냐 그러면 뭐 슛하면 나오지 말라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집 안에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재미나게 나와요. 그리고 네. 영화에 나름대로 세트 짓는 제작비를 아낀 거니까 네. 이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파티를 이제 하거든요. 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네. 영화가 저희가 할 테니까 앞으로 네. 뭐 저희가 슛하면 나오지 마시고요. 네. 막 저희가 나오라 할 때만 나오시고요. 뭐 되게 친근하고 네. 영화 찍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놀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되게 따스한 그 메이킹 필름입니다. 그러니까 예. 동네 주민들이 출연하진 않았지만 여하튼 간에 예. 그 동네 자체를 그냥 세트로 삼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절대적인 그 뭐 후원 그런 게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종종 출연도 하시죠. 그 뒤에 걸어 다니시거나 아. 앉아 계시거나. 그래서 더 그 영화 속에 그 영화가 굉장히 생생하게 예, 전해졌잖아요. 예. 예, 그랬군요. 자, 이 메이킹 필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나요? 그 영화의 이제 감독 그 커멘터리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미공개 장면들, 그다음에 촬영 현장 스케치, 스토리보드, 그 세 편의 예고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네. 그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도 예. 나름대로 되게 그림을 잘 그려놓고 네. 그래서 아 영화 찍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왜냐면 이게 실제 마을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제작 기간이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예. 3주 내지 4주였는데 그 예.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계획대로 찍지 않으면 네. 영화를 완성할 수가 없으니까 스토리보드 같은 것도 되게 매우 그 짜임새 있게 네.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럼 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 193분의 서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전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독립영화 혹은 저예산 영화라고 하면 그냥 뭐 혹시 예산이 적으니까 혹시 준비도 소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그래서 꼼꼼한 스토리보드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계기가 되겠군요. 나름대로 예. 이렇게 마지막에 그 피자집이 불타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불타면 다시 네. 이게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예. 치밀한 스토리보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마지막 신 장면에 대한 스토리보드가 함께 담겨 있는데요. 네. 그런 걸 보시면 좀 아, 독립영화라는 건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네.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보면 그 동네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면서 영화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세트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그 세트가 이제 그 동네 나름대로 어떤 뭐 마을 회관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네. 되게 현실 참여적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현실 참여적이라 이 영화 자체가 상당히 현실 참여적인 영화예요. 네. 심지어는 선동적인 영화라는 그런 네.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스파이크 리 입장에서 보면 선동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들의 현실 자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뜩이나 영화를 보시면 한쪽으로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조적인 목소리가 또 있어요. 네. 흑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왜냐면 네. 그 흑인 할아버지 세 분이 나오시는데 항상 할 일 없이 그 거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하루는 이제 한국인 상점을 보면서 저 땅은 옛날부터 있던 땅인데 네. 저기에 와서 저렇게 돈을 벌고 있는 한국인이 똑똑한 건지 네. 아니면 저 땅을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었던 우리 흑인이 바보인 건지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그 말 하나로 통해서 흑인들 자체가 좀 더 자각하고 좀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좀 인식해야 되지 않나. 네. 그것이 오히려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 백인에 예. 대한 뭐 타 뭐 인종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예. 타인종에 대한 단순 배격이라든지 예. 자신들의 어떤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고 그렇죠. 거기에서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예. 참 이 똑바로 살아라는 DVD 타이틀을 오늘 골라 오신 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예.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네, 물론요. 어찌 보면 되게 재밌는 영화니까. 예, 예 사실 이 1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 똑바로 살아라는 지금 봐도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레드미카라고요. 예, 예. 생생하고 예. 그런 면에서 스파이크 리가 아주 젊은 시절에 첫 장편 데뷔작으로 찍은 작품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찍었어요. 네, 정말 잘 만든 영화죠. 아, 네. 민동현 감독의 장편 데뷔작도 그런 것을 만나야 되겠군요. 예, 아, 열심히 바라면서 자, 우리 음악을 들어볼까요? 어떤 음악을 들까요? 아,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영화 음악인데요. 그 네. Public Enemy의 Fight the Power라는 노래입니다. 네, Fight the Power. 들으면서 민동현 감독과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WELOVE 108 FM. rise or rise, we got the force to start the major talk. From the heart, it's the start of work of art to revolutionize, make a change, something strange. People, we are the same. No, we're not the same, cause we don't know the game. What we need is awareness. We can't get careless. You say, what is this? All of it. Let's get down to business. Mental self-defense of fitness. The rest is show. You got to throw the pressure, no. To make everybody see. In order to fight the powers that be.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김수철 씨의 액터. 시카고를 뒤흔든 미모의 재즈 킬러, 하트 모양의 도톰한 입술을 내밀고 르네 젤웨거가 춤추고 노래한다. 난 스타가 될 거야. 누가 살인을 예술이 아니라고 했지? 사방으로 둘러싸인 거울 속에 자기 모습에 도취돼서 남자들의 뜨거운 눈빛을 즐기며 마릴린 먼로처럼 춤을 추는 뇌세적인 요부. 사람을 죽이고도 사형당하지 않는 여자. 그녀의 이름은 록시 하트. I will go with you. Dorothy Boyd, thank you. ...는 목소리로 여자가 말한다. 나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회사에서 밀려난 제르 맥과이어의 불안한 독립에 유일한 동지로 따라 나서는 배짱 좋은 여자. 르네 젤웨거가 순진무구한 싱글맘 도로시로 처음 우리의 대문을 두드렸을 때 사실 모두 고개를 갸우뚱거렸는지도 모른다. 너스 베티의 모건 프리먼이 UN에서나 일할 것 같은 순수함의 결정체로 묘사했던 그녀의 외모는 그러나 톱스타 톰 크루즈의 옆자리에 서기에는 지나치게 소박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금발머리에 통통하고 붉은 뺨,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는 그녀의 낮은 주문에 제리 맥과이어도 관객들도 딱 걸려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여자들의 적은 남자지만 나는 아직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있노라는 시대착오적인 말을 내뱉는 이 순박한 여자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Well, maybe you're all correct, you know. Men are the enemy. Thank you. No, they're not the enemy. But I still love the enemy. Well, there you go. If the words you say are right, if you pay the price, she'll let you deep inside. There's a secret garden she has. She'll let you in her car to go driving mine. She'll let you into the parts of herself that'll bring you down. you in her heart. If you got a hammer in a vice, but into secret garden, don't think twice. You've gone a million miles. How far'd you get? That place where you can't remember and you can't forget. She'll lead you down the path. There'll be tenderness in the air. She'll let you come just far enough so you know she's really there. And she'll look at you and smile. In her eyes a sail. She's got a secret garden where everything you want, where everything you need will always stay. A million miles away. George McCord, my favorite actor. Oh, God. What are you doing here? Why am I here? Oh, you're sick. What do you do now? Are you going to kill me? Are you going to kill me? No, no, don't get near me. Don't touch anything, crazy person. What do you do now? What? I'm going to go. 머리가죽이 벗겨지는 남편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후 꿈과 현실을 혼동하게 시작한 천진난 베티. Me, Myself and Irene에 이어서 정신분열적인 캐릭터를 소화하는 너스 베티를 통해 르네 제위거는 잘생긴 남자 배우의 장식품 같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디와 메이저 감독 모두가 추앙에 맞지 않는 독립적 배우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너스 베티에서는 캔자스에 살고 있는 웨이트리스 베티로, 제리 맥과이어에서는 우연히도 도로시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자. 이제 홍조 띤 뺨을 가진 헐리웃의 도로시는 마법의 구두를 부딪히며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다리는 메시지 하나 없는 외로운 노처녀가 파자마 차림에 관리 부족으로 육중해진 몸을 흔들며 애절하게 노래한다. 엠파이어 레코드의 섹시한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초콜릿과 흑맥주를 벗삼아 찌운 살로 영락없는 서른둘 노처녀로 변신한 르네 제위거가 울부짖고 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런던의 둥지를 틀고 영국 액센트와 생활 방식을 배웠다는 그녀는 절대로 미국 아가씨가 할 수 없을 거라던 영국의 30대 노처녀 브리짓 존스를 그렇게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이어 시카고에서는 북디 붉은 캐서린 제타 존스의 빛깔 그 반대편에서 미백의 도끼를 뿜어냈다. 그렇게 자신을 농락한 정부를 향해 들이밀었던 유부녀 록시 하트의 총알은 르네 젤웨거를 단숨에 쇼비즈니스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게 만들었다. 사랑은 여성의 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콧대를 세우지만 결국 당대 최고의 바람둥이와의 사랑 앞에 무너지고 마는 Down with Love의 바바라 노박. 인형 같은 의상을 갈아입고 클래식 코미디의 여주인공처럼 과장되게 행동하는 르네 젤웨거는 남자들의 환상에 걸맞는 백인 금발 여성의 캐릭터에 잠시 안착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결국 그녀에게 아카데미 조연상을 안겨준 것은 공격적인 입담으로 무장한 콜드 마운틴의 거친 여성이었다. 가장 저돌적이고 외향적인 캐릭터이자 가장 르네 젤웨거답지 않은 옷을 입고 그녀는 그렇게 루비처럼 빛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모습이 웃는 것 같고 웃는 모습이 우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표정. 손으로 주면 형체 없이 녹아들 만큼 무른 듯하지만 사실 강철처럼 단단한 여자. 르네 젤웨거는 그렇게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사랑을 죽이고 멍한 표정으로 가장 강력한 설득을 이끌어내고야 만다. 그리고 얼마 후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손으로 브리짓 존스의 일기, 그 두 번째 붉은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써내려갈 것이다. 총을 난사하고 욕설을 내뱉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이웃에는 르네 젤웨거가 산다. 27시의 액터 르네 젤웨거 만나봤고요. 함께 들었던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여름의 가요 중에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른 Secret Garden. 오늘 르네저 이거 이야기와 함께 제일 먼저 들려드렸고요. 브리짓 존스의 일기 중에서 제이미 오닐의 All By Myself. 그리고 세 번째로 들으신 곡은 시카고 중에서 르네젤 웨거와 캐서린 제타 존스가 함께 부른 I Move On. 네 번째로는 청취자 최주인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코드 마운틴의 루비로 나왔던 르네젤 웨거. 영화 속에 루비의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지었다면서 부르던 바로 그 노래, 그 연주곡으로 오늘은 들려드렸어요. Ruby with the Eyes That Sparkle.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곡 브리짓 존스의 얘기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봤습니다. 외모야 어쨌든 당신이 많이 좋아요. 지금 그대로가 좋습니다. 라는 마크의 고백과 딱 맞아떨어지는 노래죠. 그래서 이 곡은 마크의 고백 장면 그리고 영화의 라스트 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Someone Like You, 벤 모리슨이었어요. 박은숙 씨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곰이 되고 싶어요. 정말 수채화처럼 맑고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개봉 지음에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서울에 개봉하는 개봉관 없나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곰이 되고 싶어요 중에서 삽입곡 주제곡이었습니다. L'enfant qui voulait être 곰이 되고 싶었던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그래요. 뭔가 흥겨운 리듬에 맞춰서 몸이라도 흔들어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셨던, 그래요. 그럼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신나는 곡입니다. Sister Act 2 마지막에 나왔던 곡 Joyful Joyful. 이 곡과 함께 오늘 FM 영화 음악은 인사드릴 테고요. 참, 이번 주에 키워드 영화 탐험 주제는 뒷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FM 영화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e adore thee, God of glory, Lord of love. Hearts unfold like flowers before thee. Hear thee as the sun. song.